고요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물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눈뺨엔 비바람 만차게 부는데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